베트남 제1회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부모. 1번 문제입니다. 부모. 2번 문제입니다. 기쁩니다. 2번 문제입니다. 기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밖에서 일해요. 3번 문제입니다. 밖에서 일해요. 4번 문제입니다. 줄자 못 봤어? 1번, 여기 있습니다. 2번, 아직 못 해봤어요. 3번, 줄자 좀 빌려주세요. 4번,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줄자 못 봤어? 1번, 여기 있습니다. 2번, 아직 못 해봤어요. 3번, 줄자 좀 빌려주세요. 4번,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일을 합니다. 2번, 영화를 봅니다. 3번, 자전거를 탑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일을 합니다. 2번, 영화를 봅니다. 3번, 자전거를 탑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모자입니다. 2번, 바지입니다. 3번, 치마입니다. 4번, 티셔츠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모자입니다. 2번, 바지입니다. 3번, 치마입니다. 4번 티셔츠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밑에 있어요. 2번 옷장 안에 있어요. 3번 침대 위에 있어요. 4번 전화기 뒤에 있어요. 9번 문제입니다.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밑에 있어요. 2번 옷장 안에 있어요. 3번 침대 위에 있어요. 4번 전화기 뒤에 있어요.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9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9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등산을 했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등산을 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여기 쌓여 있는 쑥갓 박스만 실으면 끝나요? 아니, 저쪽에서 포장하는 상추도 실어야 돼. 12번 문제입니다. 여기 쌓여 있는 쑥갓 박스만 실으면 끝나요? 아니, 저쪽에서 포장하는 상추도 실어야 돼.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괜찮습니다. 3번 미안합니다. 4번 축하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괜찮습니다. 3번 미안합니다. 4번 축하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번 오늘이나 내일 만납시다. 2번 내일 회사에 일찍 오십시오. 3번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4번 고향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번 오늘이나 내일 만납시다. 2번 내일 회사에 일찍 오십시오. 3번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4번 고향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책상을 어디에 놓을까요? 1번 여기 앉으세요. 2번 침대에서 자요. 3번 책상이 없어요. 4번 침대 옆에 놓으세요. 15번 문제입니다. 책상을 어디에 놓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카넬 씨, 내일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오세요. 무슨 날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그런데 카넬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인도 음식을 좋아해요. 인도 음식 중에서 특히 카레를 좋아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카레를 잘 만들거든요. 내일 만들어 드릴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카넬 씨, 내일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오세요. 무슨 날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그런데 카넬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인도 음식을 좋아해요. 인도 음식 중에서 특히 카레를 좋아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카레를 잘 만들거든요. 내일 만들어 드릴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더워서 그런데 뭐 시원한 음식 있어요? 그럼 물냉면으로 드세요. 시원하고 맛도 있어요. 20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더워서 그런데 뭐 시원한 음식 있어요? 그럼 물냉면으로 드세요. 시원하고 맛도 있어요. 21번 문제입니다. 또한 씨가 안 보이네요. 네, 몸이 많이 아파서 오전 근무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요? 감기인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야근을 했잖아요. 어제도 늦게까지 일한 것 같아요. 21번 문제입니다.